H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H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셔서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권하인 기자와 김경주 엔지니어 그리고 저 손재훈이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재밌는 보도 라디오를요. 우리 앞으로 매주 월요일 딱딱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저희와 함께 저 멀리 떠나볼까요? 이번 주 여행지는 바로 부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부탄으로 출발! 저는 부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고등학생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 궁금했는데 바로 부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부탄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바로 부탄관광위원회의 하이밸류 로우볼륨 정책이 한몫합니다. 입국자 수를 제한하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값을 받겠다는 정책이죠. 그래서 부탄은 방문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부탄에 가려면 하루에 약 200에서 250달러를 체제하는 날짜만큼 입금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5일을 머물면 한국 돈으로 그저 머무는 것에만 약 120만 원이 소요돼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비싼 여행지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부탄은 가이드 없이 혼자 자유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가이드가 동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이 가이드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 자체를 정부가 완전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지 관광에 대한 관리 자체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부탄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99% 이상이 불교를 믿는데요. 부탄에는 8세기경 인도 북부에서 태어난 파드마 삼바바에 의해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부탄 불교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부탄의 행정구역은 20개의 종카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종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로 일종의 사원입니다. 도시마다 많은 종들이 자리잡고 있고요. 행정과 무관한 사원은 곰파라고 불리는데 스님들의 수행과 학생들의 교육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이드가 인솔하는 부탄 여행은 주로 이 같은 종과 사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꾸려집니다. 하루에 서너 군데 이상의 종과 곰파를 들를 때도 있어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여행이 아주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롤리플래닛 부탄 편 하나 정도는 읽고 가야 부탄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부탄에 들어가는 모든 여행자는 부탄의 파로 국제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탄의 수도인 팀프로 이동하게 되죠. 첫 번째 방문지는 아마도 팀프 시내의 시계탑 주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뭔가 우리의 한복 같기도 하고 일본의 유카타 같기도 한 부탄의 전통 의상 고와 키라를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할 테니까요. 입헌 군주제인 부탄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규칙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전통 복장인 고와 키라를 입는 일은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입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관광업계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전통 복장을 고수한다고 해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나라 부탄답습니다. 아마 부탄에 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매운 음식들의 향연이 펼쳐질 거예요. 부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혹한을 견뎌야 하는 이들에겐 몸을 덮일 재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고추가 몸을 덮이는 음식으로 한몫을 해준 거죠. 부탄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집마다 지붕에 고추를 널어 말린다고 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추에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하냐면 부탄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고추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부탄 현지인의 집에 들렀는데 여러분께 고추를 대접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랍니다. 고추가 나는 때가 아닌 겨울이나 봄에 고추를 먹는다는 것은 부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의거든요. 그중 부탄 농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추 치즈 커리. 정말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부탄에 가게 된다면 꼭 드셔보고 오셔야 합니다. 치즈와 커리의 적절한 느끼함을 고추가 딱 잡아주면서 아주 환상적인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해요. 저도 지금 당장 먹으러 가고 싶네요. 자, 조금은 특이한 여행지. 부탄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생활 양상과 더불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귀여운 매력들까지 알아보니 여러분, 지금 당장 부탄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부탄에서 우리도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부탄 여행 어떠셨나요? 여기서 행복을 좀 찾으셨나요? 저희 라디오는 매주 여러분들께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는데요. 부탄이 정말 딱 적합한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코로나19가 끝나고 하루빨리 속 편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가장 먼저 저희와 함께 부탄으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월 13일 월요일 부탄에서 행복을 찾은 저는 성재훈이었고요. 권하인 기자와 김경주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HUBS